just a mother. Used to tell me how you only love. Whoa, oh, 우린 영원할 걸 알면서. Whoa, oh, 숨기려고 as it goes in your eyes. 솔직하게 말해 넌 어차피 다 틀려. 혼자 힘들었던 것처럼 말하는 너. 불같은 새랄 같은 불같은 이별. 사주기 길은 피규 별부 맥상 결론 짓게 또 어떤 사연마다의 동정의 호소와 수 단분이 눈 가림의 암 내기치 못한 우리는 막 물매를 막 Used to tell me